많은 기억을 남기고 가까워질수록 샘나오는 내 진심을 삼키고 타오르는 불꽃이 쉽게 꺼져버릴 걸 알기에 우리 제일 좋을 때인 지금 이대로 남아있어요. 내 생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때는 어떤가요? 나 사실 그대가 바라보면 입 맞추고 싶은데 그대 내게 괜찮은 그러니 저는 다가가지 마요. 그대 오래 보고픈 사람이에요. 우리 이대로 그냥 머물러요. 사실 좋아. 시간이 지난 종이 돼버리는 게 결국 제자릴 거면 계속 이렇게 서로의 맘을 모른 척 하면 안 될까. 사랑과 우정 사이 그 변들이에서 서로 마주하지만 괜히 조심스러워. 언젠가 맞이할 이별이 남기에 코니 잠든 그대 머리맡은 좋아한다는 말 남기고 금발 물러설 수밖에. 내 생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 그때는 어떤가요? 난 사실 그대가 바라보면 입 맞추고 싶어.